제32차 성도원 국제소년야영이 시작됐습니다. 입소식이 25일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입소식에는 관계 부문 일꾼들, 우리나라와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소년야영단들과 해외동포 소년야영단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야영소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입소식에서는 축하 발언과 보고에 이어 야영생들의 분열 행진이 있었습니다.